눈을 감았다 떴다 해 슬픈 표정이 얼굴로 아주 긴 시간이 흐른 것 같아 뻔한 하루를 세워봐 엉킨 새벽 아침 지나도 혼자 눈 감아 이대로 똑같은 자리 너무해 또 먹을 먹해 네가 태어난 건 말해 분명 이유가 있는 언젠가 거.